이 시간에는 우리 인민들이 즐겨 부르는 민요 6곡을 보내드리겠습니다. 처음으로 들으실 노래는 아리랑. 다음으로 들으실 노래는 회양 늘리리. 계속하여 들으실 노래는 모란봉 닐리리야. 지성물인 천철 바람길 이 시간 마지막 순서로 들으실 노래는 이용천 아리랑. 지금까지 우리 인민들이 즐겨 부르는 민요 6곡을 보내드렸습니다.